예수님은 누구신가?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관 복음에서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 보면 더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등산하신 게 아니고 좀 심심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뭐 하러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오늘 본문은 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이 다른 성경들은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이 산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헬몬산 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산인데 2730m 정도 되는 지금도 가면 위에 흰 눈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마치 모자 쓴것 같아서 이 노래할 때도 흰 모자를 쓴 것처럼 이렇게 노래하는 찬송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죠. 근데 그 산에 오르러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다른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잤어요. 또이 사람들은 산에만 가면 자는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 가도 자고 여기 가도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기도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날 아주 오랫도록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꼬박꼬박 졸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얀 광채가 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랑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자다가 깨면 꼭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헛소리를 많이, 딴소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졸고 있는 분들. 신앙의 바른 말들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또 아니 모세가 아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졸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잘 지금 구분이 잘안 되고 있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마찬가지. 막 졸다가 뭐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예수님 막 잡혀가는 거 보고 막칼빼 가지고 막 휘둘러 가지고 제사장 말고 귀를 뚝 잘라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졸고 있다가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자기가 나중에 이걸 회상을 해가면서 계속 당부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졸지 마십시오.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걸 왜 당부하는가? 자기가 졸다가 실패한 적이 많거든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그 새벽에 막눈 비비고 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자기들은 졸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예수님한테 이상한 얘기하는 거, 막 헛소리하는 거. 그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 여기다가 집을 세개 짓고 초막 집을 세개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세 개를 짓게 해주시죠. 물론 지금 이제 지을 때요. 사실은 이때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한 6개월쯤 전인데 이때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초막 짓는 게 이제 절기상으로 맞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할 때가 아닌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가 회상을 하면서 야, 잠자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신앙인들은 졸고 자면 안 되니까 늘 깨어서 경성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 변화산 속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말씀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아이덴티티보다도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그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더 확실하게 좀더 드러내고 있는데 열두 제자에게 다 드러내신 거 아니고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 항상 핵심이 되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전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가? 이제 첫 번째는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영광 중에 계세요. 1절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미리 소개를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것은 뭐 그냥 추측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얘기하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확실하게 될 일이 있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말씀을 하시고 일주일 되는 날쯤에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 미리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을 늘 기다렸던 사람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없이 지금 뭐 헬라 나라에 속국을 있다가 지금 로마나에 속국을 있다가 지금 언제 지금 이 나라를 좀 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이야 이땐가 보다. 12명이 다 지금 속으로 그러면 누가 높을 것인가 지금 계속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을 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몇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데 3명에게만 보여주시고 3명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광경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엿새 후에, 오늘 2절 보면 엿새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엿새 후에, 근데 누가복음 9장 28절은 8일쯤 돼요. 그래, 8일쯤 돼요. 성경이 좀 다르죠, 그죠? 왜 엿새 후에 한쪽은 8일쯤 후에 이랬을까? 이 마태나 마가는 첫째 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해서 나타나기 전까지 그 빈 공간의 날을 6일, 그리고 누가는 말씀하신 날부터 쉬기 시작. 그래서 나타나신 날까지 8일쯤, 8일째 되는 날이 아니고 8일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럴 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뭐 시간상으로 보면 뭐 40몇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틀, 이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3일 만에, 이렇게 3일 만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편에서는 엿새 후에, 한편에서는 8일쯤. 이것이 이제 어떤 시각 보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들을 고칠 때 그가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나가시다가 고쳤어요. 나가시다가 고치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들어가시다가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볼 때는 들어오시는 것 같고 저쪽 편에서 나가시는 것 같고, 그 중간에 경계선쯤에서 거의 나갈 때쯤. 근데 저쪽 밖에서 볼 때는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다가 나가시다가,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어떤 성경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엿새 후에 세 사람만 데리고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왜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그 세 사람에게 이 보여준 이유는 뭔가 하면,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렇고 이 전에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이 비로소 가르친 게 뭔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우리 8절에 8장에서 살펴보았어요. 33절 제자들을 꾸짖으며,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이 어떤지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이제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보잘것 없습니다. 차림도 옷차림도 그렇고 생김 모양새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늙어 보였는지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너는 50도 못 되었거늘, 지금 30대 초반인데 너는 50도 못 되었거늘, 한 20년 나이 더 마고 보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좀 뭐 늙어 보이셨단 말이에요. 더 힘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제자들이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봐라, 봐라.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채 속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세주, 내가 구세주 하나님, 내가 또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그런 너희를 책임질 그런 지도자. 그냥 나를 다시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라. 그래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중심이 돼서 제자들을 잘 데리고 저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저분을 따라가야 돼, 저분 우리가 잘 모셔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중심되는 그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리가 난 게 세 번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번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이 말씀하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 이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막 이렇게 보니까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9장 이 전에 보면 마가복음 이 38절에 보면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분이 오실 텐데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지금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실 텐데 바로 그런 모습이죠. 변화된 모습. 지금 일시적으로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은요, 육체의 그런 우리 같은 이런 분이 아니고 변화된 영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이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뵐 그런 모습으로 환하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영광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영광 중에 계시고 이제 심판날에 그런 영광의 빛을 띠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영광 중에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시다.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고 있었다. 여기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 선지서의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세 오경의 대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도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보면 모든 선지자들과 또 그리스도가 함께 고난을 받은 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모든 선지자들. 이게 성경입니다.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와 모세의 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말할 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의 글의 대표는 모세입니다. 선지자의 글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성경을 전체 대표한 분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될 것이다. 그분만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것은 이렇게 하라.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미 마음의 무명만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신기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가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주셨던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예언서의 모든 말씀들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모세 오경에 제사법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제사법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죠. 우리가 레위기서를 몇 달 동안 살펴봤어요. 레위기서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사법도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절기도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요새 율법들이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엘리야를 위시해서 뭐든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모든 이 성경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온전하게 다 완성이 됐다고 하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구나. 구약에 있던 그림자와 또 멀리서만 이 바라봤던 것들이 이제 실체로 드러났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분이 온 성경 전체의 중심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또 구원받는 의미가 있지 다른 것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셨다 그리고 가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을 다 펴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경을 쥐어 짜보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다 완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구약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성경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완성된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그렇습니다.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졸다가 이상한 말을 하죠. 뭐 조막 좀 지쳐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만 아주 구름으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다 싸버리십니다. 고만해. 그리고 그 구름 속에 하얀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셨어요. 만일 구름이 없었으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나타나셔. 그래서 여기 구름이 그냥 구름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 보면 빛난 구름이 환한 구름이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얘들아, 이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시다. 너희는 저의 말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희들이 할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빛난 구름 밖에 있으면서 빛난 구름 속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오셨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하고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퀄 하나님입니다.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모든 것이 다 동등해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입니다. 권한도 동등해요. 영광도 동등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입을 다물어야만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말 잘못했구나.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한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랍비여,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막 이게 성경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이것도 불러보고 저것도 불러보고 주여, 주인이시여, 랍비여 막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야, 내 말을 들어. 이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대를 죽으시겠다고 선포를 하셨는데 이제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이런 영광으로 너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이런 영광을 가지고 살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제자들이여 너희들도 이렇게 변화될 거야. 잠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같이 가자. 십자가를 같이 지자.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따라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가 된 마띠아까지 다 순교하는 거죠. 다들 십자가를 칩니다. 대부분 십자가에 생을 맞고 누구는 창에 찔려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뭐 토베켜 죽고 이러면서 이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다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 보면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생생하게 증언을 합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글에 남기질 못했고 또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4절에 보면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기가 봤거든요. 그분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 나고. 그때 광경을 내가 설명을 못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요. 남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던 말씀이신 그분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셨던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세도 들러리고 엘리야도 들러리였어요. 제자들도 들러리고 오직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고난도 달게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그 영광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된 모습이 내 모습이 된다는 그것을 일시에 보여주셨는데, 고난과 또 어려움들 또 역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낮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교회 한 노인 집사님이 뭐 내가 어릴 때는 주먹 꽤나 썼어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키가 자그마시죠. 그런데 그분이 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었다. 생명을. 왜 싸우는가? 두 사람이 싸워요. 그럼 왜 싸워요? 살려고 싸웁니다. 쟤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싸우는데 이 사람은 나는 죽으려고 싸우면 그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살려고 싸우는데 죽이려고 다가오면 나는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다고 해도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내가 생명을 걸고 있는가? 생명을 안 걸면 우리가 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도 생명을 걸고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이 땅에서의 그 권세를 지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탄도 지금 생명을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안 겁니다. 그럼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주님을 뒤따라가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 속에서 고난도 달게 받는, 십자가를 달게 지는 그런 생명을 거는 주님을 따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과 놀라운 변화의 삶을 예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변화산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어려움, 고난, 역경들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만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생명을 걸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고 따라갈 때 장차 나타날 놀라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산의 영광만큼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